많이 무덥죠? 지금 많은 분들이 산으로 강으로 시원한 곳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요즘 속초에 사람이 미어터진다고 합니다. 아는 사람 몇 명 없네요. 다른 분들은 바다에 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게임 캐릭터를 찾아서 속초까지 가신대요. 나는 포켓몬을 찾아서 속초로 오고 그래서 거기서 뭐 대박 물건을 파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가다가 캐릭터를 발견하면 그거 잡으면 된대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니까 일단 빨리 그냥 진행하세요. 그런 표정들을 막 지으시는데 그래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복음적 평화통일,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통일이라고 주제를 정했는데 그냥 개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곳에서 북한을 좀 알려달라 그래서 가서 교회 얘기하고 신앙 얘기하고 하니까 다시는 안 찾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전히 갔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한 주일 통일국 기도회는 저녁 퇴근하고 올 수 있는 시간 안 오는데 포켓몬 캐릭터를 찾아서는 속초까지 그 뉴스 보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우리 북사랑에서는 한 인간도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신앙생활이 어느덧 종교로 바뀌는 많은 우리 삶의 주변을 보게 되는데 통일을 아무리 떠들면 뭐래요. 통일을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 지금 이 땅이 북한 땅이라고 많이들 가슴 아파하시는데 이걸 북한 땅이라고 가슴 아파하는데 우리 삶의 어떤 모습들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액션들이 안 나오게 되면 하나님은 이상한 옆집 늙은이가 되는 거예요. 왜? 찢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찢기질 않는단 말이에요. 분명한 건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찢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면 싸매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통일을 달라 아니 그렇게 달라라도 했으면 좋겠어. 그것조차도 관심이 없는데 통일을 주면 뭐라겠어요. 그러니 개인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사랑의 교회 수만 명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안 하게 되면 이 교회는 없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일이라고 고민해 볼 때 아니 자 그러면 여기 제가 알잖아요. 여기 절반은 통일에 관심 없는 거.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면 내 노후를 담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쉽게 갑시다. 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게요. 그래서 우리 삶은 통일 외 통일뿐만 아니라 내 일터에도 내 가정에도 복음이에요. 그래서 통일은 복음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통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을 안고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때 그 영향이 내가 속한 공동체 주변으로 전파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지 않아요? 그게 안 되면요. 이게 지금 우리 러시아 매주 가지 않아요? 매주란다. 저 왔네요. 그거 봐. 여러분 지금 그렇게 냉랭한 표정 지으니까 제가 지금 안 올라온다니까. 지금 지어짜는 거예요. 저 좀 기쁘게 해줘 보세요. 그럼 저도 여러분 기쁘게 해드릴게요. 시간 가는데 뭐예요? 지금 북한 땅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국률로 바라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통일하게 되면 배세 통일에 관심 있는 분들, 소위 통일 전문가라는 분들 역학적인 논리로 접근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통일 대박, 복음 통일 뭐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혹시 제가 그냥 질문하는데 이게 무슨 빛인지 아세요? 한국은 밝대요. 북한은 어둡대요. 이게 무슨 빛인지 아세요? 어이, 모르세요? 전기불이잖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게 되면 이쯤 여기는 이게 다 이게 혹시 저 강남역 주변에 있는 물 좋은 나이트클럽에서 나오는 빛일 수도 있어요. 장담컨대 교회 빛은 아닙니다. 근데 중국에 있을 때 선교사님들이 어이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래요. 사기 쳤지 뭐. 나 사기 당한 거예요. 하나 오니까 천주교하고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같이 있더라고요. 어 기독교 국가라며 그랬댔는데 우리가 보는 이 어두운 땅이 혹시 이 땅에서 나는 요 빛들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의인의 강구를 들으시는데 의인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100% 의지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드리는 사람이거든요. 저 북한 땅에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수십 년간의 그 기도가 재작년에 들었어요. 북한을 위해서, 북한 땅에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를. 혹시 우리는 마치 이 땅을 향해서 뭔가 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땅에서 울리는 의인의 기도가 주님의 보좌를 흔들고 있는진 않을까? 개인의 신앙이 건강해지면 사람의 시각으로 보는 이 관점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관점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관점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요. 지난주 거 지금 리플레이 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끄덕이시진 않겠죠. 매해 이제 8월 달에도 갈 건데 올해는 비행기로 가는데 그냥 배로 갔거든요. 꽤 커요. 근데 이 배가 오후 2시쯤에 동양을 출발해가지고 새벽 4시쯤이면 북한 저 청진, 김체, 라진선봉 이 그 공해상을 지나가거든요. 그때 발견되는 이 배가 북한에서는 쪽배라고 하는데 대마선이에요. 전마선, 나무배, 노조어서 다니는 거. 길이가 한 5, 6m가 되거든요. 오징어철이라 8월달이 오징어 잡으려고 북한말로 싹발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배 한 10척 정도를 기관선 하나가 10척 정도 끌고 공해상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풀어놔요. 새벽 5시면 우리 가다가 그 배 보겠다고 아침에 3시까지 안 자다가 한두 시간 자고 눈 비벼뜨면 나와서 이리 구경하며 기도하고 했어요. 얼굴이 빤히 보입니다. 통일에 대해서 고민해 볼 때 이 모습을 어떻게 봐야 될지. 항해사가 조금만 정신 차리지 않고 북한 사람들이 오징어잡이하면서 정신없어서 배 오는 걸 잠깐만 못 봐도 파도 물결이 거세기만 돼도 뒤집어지는 수가 있어요. 다 먹고 살려고 움직이는 건데 누군가의 부주의 때문에 뒤집히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생각할 때 아니면 또 이 땅에 온 탈북자들을 고민해 볼 때 그냥 마냥 신앙 안에서 어떤 이론만을 가지고 아니면 또 실제 삶에서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순전히 열성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이란 말이죠. 복음적 평화 통일인데 왜 복음 안에 피도 있는데 왜 꼭 피 흘림 없는 그 말을 붙이냐 그러는 분들 몇 번 들었어요. 맞긴 맞아요. 그런데 강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요. 복음적 평화 통일을 할 때 이 땅을 통일하게 되면 지금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을 향한 마음이잖아요. 더 정확하게 한반도와 한민족을 향한 관점에 있어서 복음적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은 일반 역사와 우리 교회사를 컨텍스트와 콘텍스트를 같이 통전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바라보자 이런 마음이라면 우리 민족을 멀리 보지 말고요 근대사로부터 보면 기독교가 이 땅에 온 때로부터 좀 그것을 간단하게 쉽게 보면 첫 시작이 피울림이에요. 아시죠 누군지? 토마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20살 때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26살에 북한 땅에 들어왔다가 대동강에서 순교하셨어요. 그게 순교자잖아요. 아니에요? 장사 왔다가 죽은 거 아니잖아요. 그 태도들이 왜 그렇게 건방지세요? 순교했는데 북한에서는 침략자예요. 혐오노를 보죠. 탄소 혐오노를. 그런 관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복음을 전파하고 싶고 하지만 그 환경과 요소들까지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혐오노 침략선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문호 개방을 열고 서방의 새 어떤 그 영향을 주려고 들어왔던 건 사실이잖아요. 이런 걸 보고 배를 잘못 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시잖아요. 토마스 선교사님, 이분은 정말 주님 바라보며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피를 흘렸었단 말이에요. 죽으면서까지 성경책을 줬잖아요. 그 최치량이 박충건 이런 분들.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됐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죽는 순간까지 성경책을 내놓을 수 있냐. 고민해보잖아요. 그러면 크리스찬은 누군가에게 통일을 얘기할 때 나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생각해보라고. 고민하자고. 내가 통일을 얘기할 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 하고 고민하게 할 수 있는 영권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피 흘림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나라에 이전에도 많은 순교들이 있었잖아요. 신기하게도요 우리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성경이 들어왔습니다. 선교사의 피가 흘렀고 1885년에 언더드와 아펜젤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존 오스 목사라든지 이수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중국에서 일본에서 성경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먼저 번역된 성경들이 있네. 아, 완판은 1887년에 나왔지만 1884년 이런 때 쪽복음들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얼마나 암울한 땅이었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불과 100년 전에 얼마나 암울한 땅이었는지 조선 남자들의 속심이 보이질 않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예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전에는 너희도 라고 강조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북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탈북자들 아무리 투자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들이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온 한 선교사가 100년 전에 우리 중조 할아버지들, 고조 할아버지들 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최 목사님이 뭐라 하세요? 자기가 대학 다니던 1960년만 해도 북한보다 못 살았다. 우리 아무것도 힘줄 게 없어요. 빚졌어요. 복음에 빚졌고 그 복음에 순종해서 이 땅에 와서 피 흘린 외국 선교사들의 뭐 안 좋은 사례들도 간혹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위해 피 흘린 선교사들이 그 피에 빚졌고 헌신에 빚졌고 또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러니 우리가 통일을 바라볼 때 마치 내가 잘 살고 내게 능력이 있고 내가 관심을 해서 해야만 이루어진다. 그렇게 논리를 접근하게 되면 힘들어진다는 거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바라보는 것들이 실상이 믿음이라고 하고 있는 이유를 이 사진으로 보여줄게요. 우리 민족 평양하게 되면 신앙적으로 딱 보면 대부흥이거든요. 1907년에 대부흥이에요. 이거 떼놓으면 안 돼요. 예루살렘, 동방의 예루살렘 대부흥이었는데 1903년에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됐단 말이죠. 로버트 하디라는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님이 어느 날 같은 선교사 출신 두 여자 선교사님이 기도에 와달라고 해서 가서 처음에는 폼 잡고 딱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기도하는 중에 딱 보여주신 게 뭘 보여주셨냐 하니까 교만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서양 사람, 배운 사람, 나는 서울 사람, 스펙이 있는 사람, 항인종들, 도무지 속이 보이지 않는 인간들. 아, 힘들어 죽겠네. 그래도 뭐 해야지 뭐. 그래도 해야지 뭐. 했었는데 설교 중에 네가 얼마나 잘났냐, 그 피부 껍데기 하얀 게 어느만큼 깨끗하게 그러냐, 이런 마음을 주셔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하지 오픈하셨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뒤에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에 빵 부딪힌 거예요.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이 물살이 하디 선교사님이 전국으로 다니면서 그냥 본인을 그저 스스로가 디스를 해버린 거예요. 이런 거 뭐 본디랍니다. 제 용어예요. 본인 디스. 이 역량이 1907년에 장대행 교회로 하여금 복음의 부흥을, 성령의 불길을 전 세계에 몇 차례밖에 없는 그 부흥이라는 용어를 우리에게 허락했어. 한 사람의 회개로. 그런데 그 부흥이 오면 우리는 모든 걸 다 이룰 것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기가 뭐가 겹치는지 아세요? 1907년이 이준 해그에서 자결 사건이 있고요. 고종의 특사로 파견됐다가 해그에서 여기 이준의 이름 모르는 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회개해야 돼요. 예수쟁이는 애국자랍니다. 예수 믿으면 나라와 민족에 관심이 없으면 회개해야 돼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먼 해외에 갔다가 민족의 자존감이 무너짐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배를 가른 열사잖아요. 1907년에 평양에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데 나라의 꼴은 말이 아닌 거예요. 고종왕제 퇴위하고 그리고 1909년에는 기독교가 백만인 구령운동이라고 해서 몇만 명밖에 안 되지만 우리 기도하면서 백만을 구원하자라고 전국이 구원 확산 운동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막 1907년에 부흥이 그냥 연장선상으로 쭉 기독교는 막 부흥하면서 밑바닥에서부터 일어나는데 나라는 한일합병 됐어요. 북한이 도무지 보이지 않고 통일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도 몇 명 없는데 뭐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통일 뭐 문구나 만들고 용어나 만든다 되냐?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큰 물건을 던지시는 게 아니에요. 나로부터 내 관점에,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 삶의 환경에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나만큼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만큼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지체됨을 살아가겠습니다. 나만큼은 토마스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평양 땅에 교회가 섰습니다. 아무 연고 없는 전노수 선교사가 어찌 될지도 모르면서 무식하게 그냥 찾아온 조선 사람들 몇 명 붙잡고 성경을 번역해서 들여다놨는데 들여다놓고 나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반응하는 한 사람이에요. 북한 땅이 어떻게 되고 개성이 폐쇄된다, 뭐 납치해 갔다, 납치 당했다, 납치 왔다, 뭐 미사일 쏜다, 사드 들어온다, 세상 일이에요. 그걸 보면서 한숨 쉬고 개성이 닫겠다고 투덜거리고 개성이 닫겠다고 박수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건 하나님 앞에 맡기면 안 돼요. 내 10년 가운데 도무지 앞이 안 보인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보인다고 하지만 나에겐 복음적 평화 통일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아멘 소리 이렇게 약한데 뭐. 이 가운데 그냥 피 흘림이 있어요. 평양에 대부흥을 주신 우리 민족의 역사가 꺾였다 하는 표현들을 하는데 이거잖아요. 신사참배. 지금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냥 회개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도 피 흘림이 있다니까요. 옆에 신사참배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많이 알려졌는데 항상동 목사님은 많이 안 알려졌더라고요. 신사참배 거부 이유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첫째, 이 3 4 5 6 저는 이거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이거 PPT 준비하면서 자료 찾고 이러다가 저 스스로 질문해봤어요. 할 수 있겠냐? 고백할게요. 못합니다. 네, 고백합니다. 저 못해요. 그런데 확신합니다. 확신하는 것,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된다. 통일이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된다. 그러려면 누군가는 피 흘려야 돼요. 통일은 피 흘림이 없어야 되지만 누군가의 헌신이 없으면, 누군가의 땀방울이 없으면, 누군가의 피 흘림이 없으면,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지 않으면 없어요. 역설적이기도 피 흘림 없는 포금적 평화 통일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는 토마스 선교사 한 사람 피 흘림이 이 민족 가운데 복음의 축복의 통로가 됐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 나 한 사람만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나만 피 흘리면, 나만 자녀들과 놀아주는 시간 조금만 줄이면, 나만 조금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취하겠다는 그 시간 조금만 줄이면, 나만 조금 내 취미생활 줄이면 하나님 마음이 이 땅으로 좀 더 넓어지지 않겠어요? 그냥 결론 말해버리고 말게요. 이제 시간 거의 다 갔어. 한국교회 어깨 힘줄 필요 없어요. 8.15 이제 저 얼마 있으면 8.15인데요 강복의 기쁨 얼마 없었어요. 강복보다는 우린 분단해요. 8.15 하게 되면 미국이, 러시아가 뭐 이렇게 암만 웃고 떠들면 뭐래요. 저희 캐치프레이즈가 북사랑 캐치프레이즈가 뭐죠?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낫네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미 함께하는 공동체거든요. 그러면 그 함께라고 할 때 그러면 거기에 속해 있는 우리 아이덴티티 뭐냐? 통일시대 새롭게 세워질 교회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가는 임상의 장. 그래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도 여러분 저를 미워 안 하잖아요. 임상의 장이니까. 그러면 뭘 할 거냐? 그렇게 임상 뭘 할 거냐? 라고 할 때 과거를 알아야 미래에 대한 대비가 되죠. 하나님 8.15의 전철은 겪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때 정당만 남한 땅에 있는 정당만 9개 10개 했어요. 김구, 이승만, 김규식, 여운영 뭐 이런 쭉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각자가 만든 한국 교단 뭘 그렇게 많은지 솔직하게 말할게요. 내 이 몸 하나,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도 지금 여러 개 교단과 단체들이 지금 막 이렇게 지금 땡기고 있어요. 어제도 내 승인 없이 누군가 날 스스로 카톡방에다 초청했더라고요. 기분 나빠서 여 탈퇴하지 맛이 없어서 간절히 부탁하는 거 탈퇴해버렸어요. 나는 내 몸이 소중합니다. 웃자고 한 얘기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통일은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복음적 평화 통일을 피 흘림 없이라고 할 때 나는 피를 흘려야 됩니다 라고 할 때 난 뭘 해야 되냐. 통일은 주님 주실 것이니까 통일 이후를 기도하자. 통일 주면 뭐 할 건데요? 내가 왜 길을 쓰고 러시아를 가는지 아세요? 우리가 중국을 갈 수 있잖아요. 중국 가서 북한 땅 바라보면 북한 땅 현실 바라보면 눈물이 나오잖아요. 이번에 탱크 갔다 온 사람들 다 은혜 받았더라고요. 그 은혜 받아 뭐 할 건데요? 여러분의 감성을 자극시켜 주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탈북자들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그 감성을 자극하려고 그러니까 중독, 마약이에요. 간중, 오늘 한 간중, 다음번에는 좀 더 세져야 돼요. 좀 더 울리려면 좀 더 세져야 돼. 그 어디로 가나 봐요? 이만갑인가? 시작은 괜찮은데 지금 가는 꼴 봐요. 어디로 가고 있나. 마약이라니까요. 자극을 재야 되니까 이상하게 되지 않아요. 난 여기 우리 있는 여기 탈북 청년들 그리고 지금 우리 청년들 구질구질하게 눈앞에 보인 그 당면한 것 때문에 진짜 존귀한 자리를 깨닫지 못한 멸망하는 자리에 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좀 멀리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러시아 가보세요. 복음의 서진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고려인 박물관 가게 되면 우리 민족의 한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한 이제 하나님 통일 허락하시면 열방으로 제 나갈게요. 그게 비전이에요. 내가 스스로 꾸는 개꿈 말고 이 혼란이 또 우리한테 뭘 가져왔는지 아세요? 저 북한 땅의 부흥, 평양의 그 대부흥으로 해서 북한 땅의 기독교가 더 활발했었거든요. 45년 이전에는 남한 땅은 농업 지역이었고 북한 땅의 경제권이 더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위쪽으로 신의주 쪽, 평안도, 항해도 이쪽으로 거의 기독교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통일되면서, 아니 강복이 되면서 이 땅에서 러시아 공산권이고 김일성 정부가 서면서 45년도부터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했는데 1차 탄압이 48년도에 와요. 기독교 탄압이 1차가. 그리고 2차가 58년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970년대 초예요. 조금 남아있던 분들 1970년대 완전 깡그리. 다 추방됐습니다. 함경도 온성 지역으로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여기 보게 되면 지금 10만여 명이 월남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자료를 제가 찾아봤는데 이건 뉴스 작년 70년 그 분단 70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막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 마음을. 쟁개비처럼 르르락 끓고 그 죽는 마음 아세요. 어느 만큼 끈기 있는가 가자 보자 보시는 거예요. 70년 한 해 동안 떠들더니 올해 잠잠하지 않아요. 근데 장담할게요. 이제 2년 후에 2018년 또 떠듭니다. 왜요? 우리 분단의 정확한 숫자는 언제죠? 48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요 3년만이라도 70년이라고 하는 요 45년부터 48년 그러면 2006년부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한번 꿇어봤으면 좋겠어요. 3년도 안 되는데 어떻게 통일 하나님 오라가시겠어요? 사람이 볼 때도 그 속이 딱 보이는데 하나님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 난 보인다니까요. 작년에 와 그럴 때 속으로 나 혼자만 주시나 봐라. 내가 요나예요. 아, 저 요나라니까요. 딱 보이는데 주시나 봐라. 딱 보이더라고요. 이제 8일로 지나게 되면 다 싸그라지겠구나. 다 싸그라졌어요. 기존에 하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몇 개 기도해들 고 있는 것 외에는 그 중에 우리 주빌리 통일국 기도도 가늘게 목숨을 연명하면서 살아남고 있잖아요. 이게 젖줄기예요. 당시에 우리 한반도의 기독교 인구 중에 60% 정도인 20만 명 정도가 북한 지역에 살았는데 지금 10만이 넘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대안교회 언제 시작됐는지 아세요? 한경진 목사님 45년 전에 넘어가서 배단위 전도교회라는 걸 세웠는데 그 교회가 47년에 1,000명이 됩니다. 신의주에서 넘어와서 1,000명이 돼요. 그래서 2부 예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47년 그때부터 예배라는 게 1부 예배, 2부 예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영락교회가 전쟁 때 부산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부산 영락교회, 대전 영락, 대구 영락교회 뭐 이렇게 또 퍼져나가고 기존의 한국교회 집안이 거의 없었어요. 해방이 되면서 이 신앙이 북쪽에 있던 건강한 신앙이 밑으로 내려와서 기독교의 토양을 더 굳건하게 했다고요. 복음은 이렇게 우리 생각을 가늠하지 못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갖고 삶에서 어떻게 하나 접목해보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나를 스쳐 지나갑니다. 에스더가 반응했기 때문에 에스더인 거예요.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예배했다.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르드개 그 찔름이 에스더라에게 반응하였을 때 에스더가 된 거예요. 에스더가 반응 안 했으면 그냥 왕비예요.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거대담론 꾸지 마세요. 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 아시는 분들이죠? 이건 사실 오늘 조금 무관한 건데 북한에 대해서 볼 때 북한도 종교라고 지난주에 좀 더 보여줬잖아요. 이 사상이 없으면 이게 없어요. 지은 뜻을 크게 품어라. 그리고 이 사상과 건총 사상이 있습니다. 뜻은 뭐냐? 강복에다가 언덕을 걸어놓고 아버지가 못하면 아들 대, 아들이 못하면 손주 대, 혁명가업을 완수하자고 타이틀을 딱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용어를 정말 복음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강복을 이렇게 오도시켜가지고 강복이라는 그 단어 아래 자기 집안을 확충해가지고 강복이 되고 나니까 수년 동안 다시금 베이스를 구축해가지고 인민대중의 중심은 자기명의 주인은 이런 식으로 하면 인민과 대중을 강조하는데 그 인민과 대중은 없고 나를 만들어가야 되는 도구가 되는 이런 이상한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상에 사람들이 생각이 없고 고민이 없으니까 이름을 뭐라 짓는지 아세요? 총폭탄이라고 짓습니다. 김총, 김폭, 김탄, 세 쌍둥이인데 왜요? 총대 서상, 지연을 크게, 뜻을 크게 품고 이 뜻에는 총이 있어야 된다. 정치는 총대에서 나온다. 확실하게 말했잖아요. 선군정치. 애들이 가는 거예요. 그죠? 한때는 부흥, 대부흥을 일으켰던 저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이키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시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나 보세요. 교회 축이. 교회 축이 한국으로 옮기니까 이렇게 어두워지잖아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요즘 성도 온라인이 발달해가면서 평신도들 무섭더라고요. 스스로 신학 보고 스스로 원전 보고 이런 스펙은 좋은데 교회론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요즘 아세요? 기성교회가 변변치 못하다고 평신도들 몇 명씩 그냥 집에 모여서 335 중국 가정교회 모방한다고 목사도 없이 그냥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 장담하건대 거기는 물이 고입니다. 흐르지 못합니다. 썩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만의 리그. 우리만 좋으면 된다. 다른 사람 들어오지 마. 어떤 교회는 지금 멤버십이 있어가지고 출입카드까지 만든대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 뭐, 우리가 교회인데, 무형교회, 무형교회가 얼마나 중요한데, 무형교회가 모여서 유형교회가 돼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교회가 건강해야, 눈에 안 보이는 교회도 건강한 거예요. 교회의 축이 북한 땅에서, 눈에 보이는 교회의 축이 북한 땅에서 한국 땅으로 옮기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보세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국에 있는 가정교회들, 예, 저 북한 땅에 있는 지하교회들, 예, 상황이 그렇잖아요. 여기는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환경에 민감한데요. 제 중국 땅에 있을 때는 반주기를 틀어놓고도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드럼이 딱 장착되니까 반주기 들으면 삭막해져요. 이게 내 한계예요. 환경이 지배될 수밖에 없는 내 한계. 중국 땅에서는 반주기 하나로도 이 반주기는 박자가 잘 안 맞아요. 그래도 찬양하면서 막 울고 했는데 여기 와서 반주기를 하라 못 해먹겠어. 그거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해요. 환경 이용할게요. 저 감정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겠죠.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환경 무시하고 중국 되니까 우리도 해야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 입술에서, 내 가정에서, 내 손에서, 내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길 바랍니다. 아니, 저건 그냥 갈게요. 한국은 여러분 지금 더 긴장해야 되는 게요, 이 두 타임을 저희가 놓쳤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분당과 함께 이 땅으로 교회 축을 옮겨주셨고 다시금 부흥을 일으키셔서 여러 차례 어떤 부흥의 조짐들이 있었거든요. 여의도에 막 100만씩 모였고, 100만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많이 모였습니다. 유례 없는 이런 급작스러운 부흥을 놀아가지고 이게 경제까지 동반돼서 1988년이 일대 도약점이잖아요. 여러분 여권을 가지고 해외로 마음껏 나가기 시작했다면서요. 이때부터. 그런데 그 경제로운 풍요로움이, 이 터닝포인트가 우리 신앙에도 터닝포인트가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신앙에 부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니까 취미라는 단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윤택하게 할까? 난 중국에 있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단기 선교로 왔는데 뭘 그렇게 가리는 게 많은지. 그리고 먹고 살 좀 찌면 어때요? 아니 먹고 살 좀 찌면 어때요? 그런데 너무 불행해 보이더라고요. 나는 두리안을 막 이렇게 열심히 먹고 있는데 나는 막 그 중국 음식 기름진 걸 새벽 한 시에 열심히 먹고 있는데 배고파서 막 이러면서도 사과 하나를 딱 먹고 됐어. 중보기도 했어요.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커버를 못했습니다. 이때 교회는 이전까지는 주시옵소서 했어야 돼요. 어려웠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형통합니다. 형통함은 영적, 물적, 영권, 물권, 인권 복합적으로 다 부어주십니다. 내 삶이 아무리 어려웠어도 예수 믿고 10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어렵다 회개하셔야 돼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삶은 나날이 풍요로워집니다. 이건 진리예요. 내가 예수를 바로 믿으면 하나님은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십니다. 그런데 주셨는데 주셨으면 올바로 사용하면서 영적 있는 자에겐 더 풍성히 주시고 없는 자에겐 있는 것까지 걷어가시는 그 황금률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을 못했어요. 그냥 주시옵소서. 그냥 내 삶이 풍요롭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시니까 그걸 가지고 마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가 신앙이 좋아서 스스로 얻은 것처럼 선교를 나가면서도 우리 힘으로 했잖아요. 동북삼성교회 그래서 깨진 거잖아요. 이거 얻고 나서 선교를 나갔는데 선교를 나가면 어깨에 딱 힘주고 나가니까 동북삼성교회 그거 다 배웠잖아요. 두 번째 IMF 그렇게 딱 어깨에 힘줬댔는데 확 꺾였어요. 한 방에 빵 치니까 뭐가 없어졌냐 하니까 애국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습니다. 아, 나라가 나를 못 지켜주는구나. 아, 회사가 나를 못 지켜주는구나. 시작이 잘못 깨니까 이렇게 깨이는 거예요. 10년 동안을 온전히 대비해야 되는데 그냥 잘 될 줄 알고 치고 오면서 투자를 그냥 잘 될 것처럼 막 투자하고 그러니까 거품이 생기잖아요. 통일 이후를 대비하지 않으면 그냥 이 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 저나 여러분, 저도 이제는 여기 와서 다 이 영향 받았으니까 저도 피하지 못해요. 극단적인 개인주의. 애국이 없어지고 우리 왜 주빌리 통일구국 기도인지 아세요? 나는 가끔씩 속상한 게 통일만 너무 그러더라고요. 구국기도회인데 우리는 통전적이에요. 나라, 민족, 대한민국, 한반도, 한민족. 나라가, 회사가 나를 못 지켜주는구나 하니까 뭐가 오냐 하니까 딱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나. 하나님이 연을 묶어주신 돕는 배필대라 한 가정이 이혼해도 이젠 교회가 상처받을까 봐 뭐라 하지 못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조금 참고 살면 전회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저 10년 살아봤는데 사랑으로 못 살겠더라고요. 내가 얄팍해가지고 저희도 전회로 삽니다. 사명으로 살아요. 근데 그 사명이 사랑보다 낫더라고요. 세상 다 나를 정학 작년 저 힘들었잖아요. 정학 때문에 좀 마음이 그래도 그 마음 알아주는 건 내 와이프밖에 없어요. 아멘. 이제 조금 기운이 납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개인. 이걸 다시 돌려야 돼요. 나부터 돌립시다.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통일 나는 피를 흘려야 됩니다. 나만 흘리면 하나님 나만 흘리게 해주세요. 모세가 고백했잖아요. 이 민족을 위해서는 생명책에서 나를 도말하시옵소서.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길지라도 이 민족은 살려주세요. 나 처음에 용기 안 나더라고요. 저 가끔씩 모세와 바울과 같이 나만 피 흘리겠습니다 이러고 하나님 저 북한 땅을 위해서 나 지옥 가도 안 나와. 나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젠 당당하게 해요. 왜냐? 모세가 그렇게 고백했는데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는데 지옥 안 간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어제도 고백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 모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라면 가정도 잠깐 뒤로 할게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면 내 욕망 조금 부풀어 오른 것도 좀 버릴게요. 그게 지금 우리 피 흘림 아닐까요? 내 다락방을 위해서는 속초 캐릭터 구하러 가고 싶은 욕망 조금 눌러볼게요. 하나님 감동하실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 사람이 나도 어느 청년이 그 얘기했다 막 감동돼서 기도 좀 더 해줄 것 같은데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분들 얼굴을 띄울까 하다가 너무 죄스러워가지고 마치 내가 하고자 하는 주위에 어떤 그게 끼울까 봐 이면수 목사님, 한중열 목사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쓰고 이면수 목사님은 뭐 백여 차례 들어가서 저 북한 땅 진짜 보이지 않는 땅이에요. 답이 없어요. 마피아예요. 그래도 해야죠. 근데 내가 봐선 북한 땅에서 아무리 저렇게 영악한 인간도 나보단 못했어. 나는 더 영악했어. 내가 볼 때는. 그런데도 바꾸시는데 나를 바꾸신 하나님 저 인간들 못 바꾸려? 그런데 이런 누군가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한출령을 목사님 뭐 머리 싹 으깨지고 근데 시기를 보세요. 고난의 행군 1990년 1993년 탈북자들 나올 때부터 이거 했는데 그럼 고난의 행군이라는 시기가 있잖아요. 누군가는 행군을 해야 돼요. 누군가는 해야 돼요. 시간이 지금 꺾이고 짧고 하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못 가지만 그냥 말할 때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집단이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집단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나라고 합니다. 내가 1년 넘게 복의 근원, 나는 복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떠들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내게 그 마음 강력하게 주셨어요. 기복주의 아닙니다. 나는 복 그 자체예요. 주차장 자리 없다가도 내가 들어가면 주차장에 자리가 나요. 어디서 저런 기복이 아니라니까요. 아프다 내가 기도하면 낫는다니까요. 여긴 잘 안 돼요. 약발이 떨어져요. 근데 내게 영권이 확실한 건 가정이에요. 가정에서는 끊임없이 매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니까 애들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본교에 있어가지고 아빠 배 아파 걸게 되면 아들 딸이 무릎 딱 꿇고 앉아서 아빠 배에다 손 얹고 안수기도 해요. 이게 복이지 않아요? 경험들이 없으니까 그 맛을 아세요? 자, 이젠 지난주에 말씀 통일인데요. 통일이라는 거 이거 그냥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하게 되면 총계를 내다 요약을 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이 되냐 하니까 중간에 막힌 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리된다는 거예요. 질서가 잡힌다는 얘기예요. 통일된다 하나가 돼가지고 뭔가 기능적으로 이런 거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총계 합을 내고 그 합들이 자리를 잡아가지고 각자 자기 자리에 질서정연하게 질서의 하나님 안에서 정리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통일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순장 영원한 순장 해가지고 나 순장이었던 순원이었던 탈북자 어느 날 순장 되는 거 배 아파하지 마세요. 정리되는 수가 있어요. 언젠가 그렇게 세워야 되지 않아요? 오전 끝날 때 됐네요. 말 안 듣는 거 보니까 넘겨줘요. 하나만 띄워줘. 눌러줘. 바르마. 바르게 하자. 오케이. 자, 오늘 말씀인데요. 저희 함께라는 단어가 이래서 나온 겁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도 정리가 돼야 되고 교회도 정리돼야 되고 우리의 신앙도 정리돼야 되는데, 그러면 남북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 이제는 누군가 좀 수익이 있는 사람이 수익이 없는 사람을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영원한 것 아니고 국률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걸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능간 스펙이 있는 사람이 지금 배우는 사람한테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 IQ 누구 주신 건데요?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 누군가를 섬겨서 하나님 앞에서 더 보란듯이 채울 수 있는 마음, 나는 약할지라도 이 자를 강하게 들어 사용하시옵소서, 이런 나눠주는 마음, 이게 함께입니다. 우리 사이 막힌 중간의 담을 허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힌 담을 허셔서 화평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기하시고 이제는 한 성령 안에서 둘이 만들어져 가기를 바라시는데, 서로 건물처럼 연결되어 가지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확신을 하네요. 바울이 서로 건물처럼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느니라. 왜?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되셨으니까. 이 건축을 하면서 이 모퉁이에 세우는 돌이 가장 중요한데, 이 돌이 기준을 잡아줘야 쫙 펴주는데,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래요. 북사랑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북사랑의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복음적 평화 통일 피 흘림 없이 이루는 그 피 흘림, 예수님께서 이미 피 흘려서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그 모퉁이 돌 안에서 선지자들의 터, 한반도 한민족 가운데 복음적 평화 통일이 피 흘림 없이 이루어지지만, 선지자들이 세운 터, 나는 헌신을 할게요. 나는 피 흘릴게요. 이 도전이 없으면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전하리요? 이 사울의 한탄이, 바울의 한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함께, 너와 나 함께, 우리 교회와 옆 교회 함께, 함께. 이거 제일 밑에 사람인 자잖아요, 맞죠? 이거 사람은 사람과 살아야 돼요. 외롭지 마세요. 좀 우리 북사랑 많은 분들이 외로워요. 다락방에 앉아있는데 외롭습니다. 내가 공부하면서 알바하느라고 정신없이 일하다가 위가 싹 빵꾸 났는데, 그래서 이젠 알바도 못하는데 교회에서는 누구도 몰라요. 다락방 나와서 앉아서 자존심이 상해서 그냥 웃는단 말이에요. 웃으니까 쟤는 그냥 까불며 웃는 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함께라는 단어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조금만 관심해 줍시다. 내 옆에 있는 북한 사람, 탈북자 조금만 관심해 줍시다. 조금만. 사람과 사람이 같이 서야 사람이 인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회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나 혼자서 우주 충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 조금만 피 흘리겠습니다. 조금만 손해봅시다. 손해보면 좀 어때요? 시간 좀 갔지만. 저 밥 먹다가 철사에 이빨, 이거 만든 이빨이 찍혀가지고 지금 한 주일 내내 지금 고생하거든요. 시큰시큰해서. 주인집 양반은 철사 이러더니 그냥 들어가 보고 말아요. 그 밥값도 그냥 다 냈어. 이거 뭐 다 이러잖아요. 나 그냥 나왔어요. 좀 손해보면 어때요? 아니 매번 손해보지 못해요. 그래서 가끔씩이라도 저희 자랑하는 거 아닌가. 저하고 제 차 타본 분들은 나요. 절대 손해 안 봐요. 저 제 앞으로 누구 끼어들면 다시 빠져서 다시 끼어들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은 쳐야 되지 않아요? 진짜 필요할 때. 왜? 그분이 내 예수쟁이인 거 안단 말이에요. 쿨한 척도 좀 해야죠. 가식 덩어리인데 나. 우리 아들이 수년 전에 한번 말했잖아요. 랜드로버 연예기획사 사장 차에 앞바퀴 차 다리 한 바퀴 돌아갔다니까요. 와, 나 병신이라 끌더라고요. 나보고 뜯어 못 냈다고. 병원 갔는데 정상인데 뭐 애가 어떻게 뜯어내고 30만 원 주더라고요. 난 너무 감사했어. 그때는 기초수급자 할 때라. 와, 그 5만 원짜리 6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딱 왔는데 우리 주일학교 선생들이 병신이래나 보. 이 경건치도 못한 것들. 전도살복 경건이 병신이래요. 아 근데 애가 정상인데 뭐. 애 목숨 가지고 장난칠 거 있어요? 뭐가 중요한데요? 웃지 마. 나 그래서 요거 할 때 딱 그럼 뭐가 중요한데 할라 했는데. 좀 못나 봅시다. 교구장님들한테 순장님들한테 이런 거 다 돌려 북사랑이 해야 될 일들 적거든요. 그냥 북사랑 뭐 하는 데냐고 하지 말고 스스로 좀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결론도 없어요. 이제 스스로 고민하는 거예요.